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불효불굴의 흉령투사이시며 우리나라 반일민족 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흉직 선생님께서 지으신 가요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가요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우리나라 반일민족 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흉직 선생님께서 조선 독립에 대한 큰 뜻을 품으시고 고향 만경대를 떠나실 때 지으신 노래입니다. 가요는 김흉직 선생님께서 지니신 조국 광복에 대한 원대한 뜻이 심하게 구현된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입니다. 가사는 일제놈들의 폭압이 아무리 가혹해도 흉령가는 자기의 졸개를 굽힐 수 없으며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민 자신의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된다는 흉령의 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사에는 독립될 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필승의 흉령정신이 뜨겁게 맥박지고 있습니다. 노래는 특징적인 하나의 악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요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김흉직 선생님의 백절불굴의 흉명적 기계와 숭고한 흉명정신을 깊이 있고 졸졸한 음악으로 진실하게 형상한 것으로 해서 우리 민의 가슴 속에 민족의 옥센 기상과 애국의 참뜻을 굳건히 간직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불굴의 흉명정신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너리의 노를 보며 생각한 일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종송환 작사, 김혜성 작곡인 가요 노를 보며 생각한 일은 주제 83, 1994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 노를 보며 생각한 이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승승장구하는 주체조선의 불굴의 기상을 깊은 사색과 초락적인 소정 속에 감동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가사의 은유적이고 초락적인 형상은 사색적이고 세련된 선율 형상에 의해서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라서조에서 4분의 4박자에 기초하여 낮은 음고에서의 약박으로 시작되는 노래 선율은 약박에 위치한 상대적으로 짧은 리듬과 강박의 긴 리듬의 안받침 속에 굴곡을 지으며 부드럽게 흘러가는 손진행으로 웅신 깊고 진실하며 졸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요 노를 보며 생각하니는 저 하늘에 태양이 있어 푸르른 소나무의 옥센 기상이 영원하듯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현명한 용도가 있어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며 대대로 탁월한 수령을 모신 우리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깊은 사색 속에 조국에 대한 열렬하고도 뜨거운 사랑과 한없는 긍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성악곡으로뿐 아니라 트럼벤트를 위한 경음악으로도 편곡 형상되어 인민들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손권 시대의 명곡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